그대 잡은 손 놓지마 안녕이라고 말하며 울지마 이별을 구한 길목에서 마지막 뿐 바람 소리 그대 아무 말 하지마 눈물 흘리며 뒤돌아보지마 마지막 가는 길목에서 그대가 부는 바람소리 슬픔을 안고 가는 고로마 따스한 미소 지울 길 없어 떠나는 사람 보내는 마음 이별을 바람 소리 그대 작은 손 놓지마 안녕이라고 말하며 울지마 이별을 구한 길목에서 마지막 부는 휘파람 소리 그대 아무 말 하지마 눈물 흘리며 뒤돌아보지마 마지막 가는 길목에서 그대가 부는 휘파람 소리 슬픔을 안고 가는 구름아 따스한 미소 지울 길 없어 떠나는 사람 보내는 마음 이별을 부르는 휘파람 소리